HUBS 허브스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여긴 하루의 소식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허브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전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선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저희 허브스 브리핑에선 바쁘실 여러분들을 위해 중요한 뉴스들만 콕콕 집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뉴욕 어린이집에서 한 살 아기가 마약에 노출돼 사망한 사건입니다. 자세한 사건의 경위와 심각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은 이 시기 급증하고 있는 벌초하다가 예초기 날에 베이고 벌에 쏘인 사건들입니다. 사건의 심각성과 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미국 뉴욕 동부 브롱크스 주택가의 반지하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현지 시간 15일 오후 911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낮잠을 자던 아기 셋이 깨어나지 않는다는 전화였는데요. 먼저 집으로 돌아갔던 아기까지 모두 4명이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이번 주에 처음 동원한 1살배기 아기 1명이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머지 3명의 아이는 모두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4명의 아기 전원이 펜타닐이라는 마약 성분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어린이집에 있던 용의자들을 체포해 어떻게 아기들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 형사국장은 어린이집에서 킬로프레스라는 물건을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킬로프레스란 주로 마약상들이 대량으로 마약을 포장할 때 쓰는 장비죠. 문제의 어린이집은 불과 일주일 전 당국 점검도 통과했는데요. 하지만 어린이집에서는 마약 뭉치도 발견됐습니다.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50배 강한 마약으로 성인도 단 2mg만 먹으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런 펜타닐을 대충 보관하다가 분유 같은 음식에 펜타닐이 섞여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미국에서는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상태입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한 해 10만 명이 이런 마약과 약물 중독으로 숨지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여겨졌던 한국에도 마약의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6가족부 조사 결과 청소년 10.4%가 몸에 붙이는 형태의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하러 갔다가 예초기 날에 베이거나 벌에 쏘이는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한 남성이 보호장비도 없이 예초기로 벌초를 하던 중에 우측 종아리를 베어 부상을 당했습니다. 긴 바지를 입긴 했지만 옷으로는 예초기의 날을 막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묘지 주변에서 예초기로 벌초 작업을 하던 가족 4명이 갑자기 땅벌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벌에 일가족이 머리와 팔을 쏘였고 그 중 한 명이 쇼크 증상으로 어지럼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했죠. 마지막으로 17일 오전 7시쯤 제주 연동에서는 벌초 중 벌집을 제거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제주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 17일까지 총 42건의 벌초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당시 가족들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말벌의 경우 검은색에 강한 공격성을 보입니다. 예초기와 벌쏘임 관련 사고는 가을 초인 추석 전후에 집중됐는데요. 지난 3년간 예초기 관련 사고는 200건이 넘고 대부분 8, 9월에 집중됐습니다. 벌써임 사고도 지난 3년간 10건 가운데 8건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죠. 특히 올해 전국 벌써임 사고만 3,900여 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7명이 숨졌습니다. 벌써임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음료나 향수를 피하고 밝은색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또한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머리를 감싸고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피해야 하죠. 소방당국은 또 예초기를 사용할 때는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에 벌집 등 위험 요소가 없는지 미리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9월 19일 헙스 브리핑에선 뉴욕 어린이집에서 1세 아기가 마약에 노출돼 사망한 사건과 예초기 사고, 벌써임 사고와 그 예방법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내일도 헙스 브리핑은 유익한 소식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월 19일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며칠간 비와 소나기 소식이 이어지면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풍부한데요. 오늘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매우 짙은 안개가 많겠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남부에 15시부터 18시 사이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비가 내릴 수 있으니 우산을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저기온은 21도이며 최고기온은 28도입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 더위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환절기인 만큼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이며 야외 활동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김태인, 아나운서 김준형, 그리고 엔지니어 문예인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